플러를 아플거리며 별빛 같은 눈망울에 미소를 담고 싱그러운 그 입술에 달콤한 사랑 Oh my 여인아 여인아 내 여인아 사랑스러운 나의 여인아 내 마음 내 가슴에 샘물 같은 나의 여인아 담비 같은 나의 여인아 상큼하고 향기로운 나의 여인아 그뚜레랑 그뚜레랑 영원한 사랑 오 그뚜레의 여인 가슴에 순결한 사랑 Oh my 여인아 여인아 내 여인아 사랑스러운 나의 여인아 내 마음 내 가슴에 샘물 같은 나의 여인아 담비 같은 나의 여인아 상큼하고 향기로운 나의 여인아 그뚜레랑 그뚜레랑 영원한 사랑 오 그뚜레의 여인아 내 여인아 사랑스러운 나의 담비 같은 나의 여인아 상큼하고 향기로운 나의 여인아 그뚜레랑 그뚜레랑 영원한 사랑 오 그뚜레의 여인아